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어젯날 식민지 약소국이었던 조선이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정치 사상 강국, 군사 강국으로 그 위엄을 만방에 떨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이 이룩하고 있는 모든 승리의 비결은 대륙이요 타고난 수령을 모시고 영도자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철통같이 뭉쳐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